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함경북도의 여러 단위들을 현지 지도하신 열돌기념보고회가 진행됐습니다. 라남 탄강기계연합기업소 함경북도인민병원,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성진제강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참가한 보고회들에서는 기념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자들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주체 96, 2007년 8월 초에 하신 역사적인 현지지도는 도의 경제발전과 이민생활 향상에서 혁명적 전환의 계기로 됐다고 하면서 지난 10년간 오보이 장군님의 유훈관철에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된 데 대해 강조했습니다.